레리 크립이라는 목사님이 쓴책 중에 가장 안전한 장소 교회 이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 동생이 비행기 사고로 죽었을 때 장례식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해답을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답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좀더 근본적인 답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과 8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경험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생긴 문제들의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의 답이 사실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답은 우리가 찾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다.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큰 감사고 더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답을 주십시오. 문제 해결은 우리가 찾는 그 답에 있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사실 우리 인생에서도 더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문제가 없는 것은 없죠. 그렇죠? 문제가 없는 사람, 문제가 없는 가정, 문제가 없는 공동체. 이 세상에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완벽한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 아름답게 늘 생각하는 초대교회,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죠? 빌립보 교회. 이 교회도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면, 로마에 충성하던 그 군인들, 그 퇴역한 군인들이 모여 살던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동네에 살던 사람들은 다이 황제에게 충성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황제를 뭐라고 불렀냐면 주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주님. 네,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렀죠. 황제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황제를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주님이라고 그럽니까? 예수를 주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황제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동네에서 아니다. 그건 주인이 아니야. 주인은 예수야. 그런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를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 좋은, 참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공동체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 오늘 읽은 본문에는 두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예. 당시 여인들은 그렇게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두 여인이 지도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건 이 여인들이 아주 열심히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다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두 여인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두 여인 어쩌면서 교회의 지도자 기분 이두 여인의 그런 갈등은 교회의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쓴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희들 이 분쟁 이거를 빨리 해결해라. 예. 이유 때문에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까? 요디아야, 네가 먼저 가 사과해. 아니면 순두개야, 네가 이런 거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 예,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가 잘하고 네가 못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 나의 문제도 그렇고 너의 문제도 그렇고 문제가 생기면 답을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십시오. 근데 종종 그 답은 우리로 하여금 더 황당하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미라클 프롬 헤븐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아, 좋은 영화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건 실화를 영어화한 것입니다. 예.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아주 평범한 그런 그 가정, 예수를 잘 믿는 그런 가정에 일이 생깁니다. 또 그 집에 신앙이 좋은 9살짜리 애나가 갑자기 난치병에 걸립니다. 희귀병에 걸린 것입니다. 예. 병 이름도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죠? 의사도 모르고 왜 그런지 원인도 모릅니다. 그래,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이 집사님 몇 분이 아주 조심스럽게 나와서 이, 애나의 어머니께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그 아이가 이런 고통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혹시 너희 부부가 죄를 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엄마가 너무 황당해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애나가 혹시 죄를 진 것 아니냐. 아 그러면서 혹시 그 아이 아니면 당신들의 죄 때문에 이런 병이 걸린 것이 아닙니까? 아 그러면서 권면을 합니다. 아니 9살짜리 아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불치병에 난치병에 걸렸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 여인들이 이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갖고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있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답이 아닌데,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답이라고 우리는 강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참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FW978, 빨간색, 빨리 차 빼주세요. 예, 파킹하면 안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저쪽에 우리 다른 집에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아마 파킹을 한 것 같아요. 혹시 있으시면 빨리 뛰어나가십시오. 예. 예. 자, 그래서 답은 사실은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예. 자, 바울. 하나님, 어떻게 그 답을 찾으라고 그럽니까? 4장 1절부터 가봅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영어성경은 조금 더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 안에 아주 튼튼하게 서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은 주님 안에서 그 길을 잘 걸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의 어떤 원인을 네가 이런 말을 했고 네가 저런 말을 했고 그래서 그 관계가 이렇게 저렇게 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그 길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안에 있는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느냐 그 속에 잘 서 있느냐 그거를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길을 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안에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냥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너와 나는 그냥 나와 너가 아니지요. 너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을 통한 하나가 된 관계들입니다. 근데 너와 나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문제도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와 나의 문제가 생긴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본질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서가는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가 예수 안에 튼튼하게 못 서 있습니다. 내가 그 안에 못 서 있으면 문제는 자꾸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그 길을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가. 또 내가 그 안에 서 있는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먼저 해보셔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서 있는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그걸 먼저 돌아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이 걸음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안 걸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쉬운 것은 우리 예배에 대한 태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걸 보면 내가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구나. 아니면 뭐 엉뚱하게 가고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구나.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였던 케르 케고르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예배를 연극에 비유를 하면서 예배자가 배우인가 아니면 관객인가를 돌아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배를 드리는 자인가 예배를 보고 있는 자인가의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다. 자, 배우와 관객은 공연장에 가는 시간이 다릅니다. 배우는 연극이 시작하기 한참 전에 가서 준비를 합니다. 그럼 관객은 시간을 맞춰서 올 뿐입니다. 더 늦을 수도 있죠.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배우와 관객은 집중도가 다릅니다. 배우는 연극을 하는 동안에 다른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연극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관객은 엉뚱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엉뚱한 짓거리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 엉뚱한 짓을 자꾸만 한다. 내가 누군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배우와 관객은 공연을 마친 후에도 차이가 납니다. 배우는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실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연극을 준비합니다. 또 다른 날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나 관객은 보고 끝납니다.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사실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해가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배우로서 이 예배를 집중하는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자로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관객으로서 누가 어떻게 하나 누가 저떻게 하나 그런 거를 그냥 바라보고 있는 예배를 보고 있는 자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그냥 보고 있는 자다 관객으로 내가 여기 있다 이러면 그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 길을 제대로 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문제는 더 커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자의 태도부터 고쳐가셔야만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예배를 관람자의 입장으로, 관객으로서 그냥 예배를 보는 자로 여기에 앉아있다면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더 많은 문제가 계속적으로 생길 것이고 우리는 곧 그 예수의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고 싶다. 예수 안에 그 길을 간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먼저 예배자의 자세부터 예배자의 태도부터 바꿔 가셔야만 합니다. 자, 우리는 그 길을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하느냐. 예. 문제를 해결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되느냐. 4장 2절에 이래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뭐 네가 이런 거 잘못했고 너가 저런 걸 잘했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길을 가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 길을 갑니다. 예수의 길을 가는 것이지요. 예, 그 예수의 길을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는 것이냐? 예수의 마음으로 그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의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낮아지심과 죽으심입니다. 낮아지심. 예. 우리가 그 길을 예수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 것이냐? 낮아짐으로 가는 겁니다. 예.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길을 가면서 뭐 내가 좀 더 높아지려 하고 뭔가 좀 더 커지려 하고 뭐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예, 여러분 잘못 길을 가신 것입니다. 잘못 길을 택하셨습니다. 예, 그건 예수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낮아지심. 예. 뭐 여러분 낮아진다는 건 아유 전 잘 못해요. 뭐 제가요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낮아지심 무엇이냐? 그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 예. 하나님 저는 예, 부족합니다.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이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좀 자랐다.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그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뭐냐면 내가 좀 그 잘 맡기면 그렇죠? 그래 하나님께 내가 그래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렇게 잘 맡길 수 있으면 신앙이 자란 것입니다. 그냥 그걸 내가 그냥 붙잡고 그냥 그거를 그냥 그 같이 이렇게 아웅바둥대고 있다. 그럼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붙잡고 막 바둥거리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지금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예? 이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게 이제 성장한 겁니다. 특별히 관계 있어서 그렇습니다. 관계.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예.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를 잘 먹여라 하는 것입니다. 잘 먹여라. 아, 참 쉽지 않죠. 그렇죠? 이 본문에 보면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이 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옛날에는 어떻게 해석을 했었냐면, 원수를 이렇게 막 대접을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 여러분 숯불이 머리에 떨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를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임할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원수를 잘 먹이면 그 사람이 아, 놀래가지고, 아, 예수를 믿고 회개할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건 좋은 해석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비슷한 말씀이 잠언 25장 21절과 22절에 있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에 녹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당시에 불은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불이 꺼지면 큰일이 납니다. 특별히 중동에서 밤에 불이 꺼지면 이 잘못하면은 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원수의 집에서 이제 불이 꺼진 겁니다. 근데 마침 원수가 그죠? 아마 나한테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찾았는데도 없었으니까 나한테까지 왔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때는 이때다. 그래 너 굶어 죽어라. 아니면 얼어 죽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이고 온 그 화로 위에다가 핀숯 숯을 이렇게 잘 담아줘서 그 사람이 가서 행복하게 그 저녁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예, 그겁니다. 그죠? 그래서 원수까지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죠. 그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감아서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그 사람의 어떤 내일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어떤 해코지나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하려고 바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악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지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게 이제 맡기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신앙이 성숙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우리의 마음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걸립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 그것 때문에 내가 바둥거리면서 거기에 함몰돼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렇게 맡기고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2장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 예. 여러분 장 바니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동체는 고통의 장소, 자아가 죽는 장소이다. 공동체에서 우리는 독립성과 자기 폐쇄의 거짓 안정감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예.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이 공동체는 뭐냐? 여기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공동체에서는 더 이상 독립적인 존재로 나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폐쇄의 거짓 안정감. 우리가 자기를 꽁꽁 숨겨두고 그렇죠? 자기를 그냥 다 이렇게 폐쇄시키고 그렇게 괜찮다 괜찮다 하지만 사실은 이 거짓된 자아 속에 있는 그 불안함이 그렇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폐쇄된 거짓 안정감 그걸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여기 모이는 이유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자들입니다. 예. 나를 더 키워가고 내 자아를 더 키워가고 이러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다면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성취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런 무슨 명예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얻고자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은 잘못 오신 것입니다. 예. 우리는 죽는 연습을 맨날 죽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방하면서 한 집사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우리 복음송 많이 부르는 복음송이 잘못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참 잘못된 거다. 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미 사랑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면 그 사랑을 잘 나눠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잘 베풀어줘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는 어쩌든지 받으려고 그럽니다. 더 가지려고 그럽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망, 욕구, 이기심, 자존심, 허영, 외식,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문제인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그걸 더 강화시키는 그래서 더 뭔가를 받아서 내가 뭔가 더 커져보려는 외식과 허영 그런 그 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가둬버리고 답답함 속에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문제 앞에 설 때에 내가 죽자 그러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죠? 예, 그 제가 이제 부부들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해보세요. 그러면 해봤지요. 하면 싸워요. 예, 그래서 그냥 각자 텔레비 보고 살아요. 그럽니다. 그죠? 예, 뭐 남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예, 그래 다 경험하는 것이죠. 왜 싸웁니까? 왜 대화가 안 됩니까? 그냥 내가 내 주장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니 대화가 안 되지. 그냥 내가 죽으면 될 건데 못 죽으니까 그죠? 대화가 안 되죠. 그죠? 예. 신앙이 자랐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손해볼 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많이 보는 사람이 되어져 간다. 그러면 신앙적으로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성숙한 증거가 뭐냐? 손해를 봤는데 즐겁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조금 손해보면 그 손해본 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바등거리고 그걸 어떻게 복수할까? 어떻게 더 내가 더 찾아갈까?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손해를 본 것이죠. 그죠? 예. 그런데 기쁜 겁니다. 그게. 그러면 내가 이제 신앙적으로 좀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낮아지고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죽고 그래서 그분께 맡기고 기꺼이 내 이익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 이게 우리가 예수의 길을 가는 어떤 면에서는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는 우리 혼자서는 잘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4장 3절에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이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은 이 빌립보의 편지를 쓰면서 참 신뢰할 만한 사람이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사람이 누군가, 뭐, 여러 조석가들은 디모데라 하는 분도 있고, 에바 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울의 아내다, 뭐, 이런 뭐, 베드로다, 뭐, 기타 등등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누군지 정확하진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 두 사람의 문제를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 문제를 잘 도와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추구해야 될,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또한 우리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이 돕는 자가 된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10원을 가지고, 그죠? 1000원을 가지고 집을 살 수는 없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참 내 자신을 잘 모르고, 그죠? 문제의 답을 주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도우려고 한다 하는데 본인이 10원밖에 없는 겁니다. 1000원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자기 확신에 차서 그게 답이다 라고 그게 유일한 답이다. 너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지. 응?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니까 그렇지. 어떤 세미나를 한번 가봐라. 누구를 만나봐라. 뭐 상담을 받아봐라. 물론 틀린 말들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그것이 참 공허하게 들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뭘 하나? 그죠? 특별히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정말 이런 실수들을 참 많이 하죠.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멍에를 같이 한 자. 바울이 도울 수 있는 자. 어떤 사람이냐. 멍에를 같이 맨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도울 수 있는 자는 누구냐. 멍에를 같이 메고 갈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멍에를 같이 메고 갈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내면적 수용성, 내면적 수용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누구를 도우려고 할 때, 정말 내가 내적으로 누구를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답을 주려고 합니다, 그죠? 뭔가 우리가 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뭔가 그 사람이 뭘 하라고 내가 지시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팔 때가 참 많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느냐?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 그게 뭡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미움의 벽을 허물어 뜨려 쓰셨습니다. 이둘을 하나로 되게 함으로써 이둘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죽음으로 담을 헐어버렸다. 우리가 남을 돕는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죽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있는 문제들, 저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 있는 문제들을 너가 이렇게 해야 돼. 너가 이렇게 잘못했어. 너는 이것을 옳고 넌 이렇게 해.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자. 예. 그러면 나를 통해서 그 벽들이, 담들이, 이 무의미의 벽들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의 벽이 있습니까? 그러면 엄마가 죽으면 되는 것이죠. 그죠? 어머니가 죽으셔야 됩니다. 예. 아들 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과 부부 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 누가 죽어야 될지. 자녀들이 죽으면 되는 것이지. 누군가가 죽어야 그 관계 속에서의 문제, 그 갈등이 해결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죽으심으로 돕는 것입니다. 예. 내가 그렇게 그 명예, 멍에, 그죠? 죽음으로 그 멍에를 짊어갈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기꺼이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지나가다 답 하나 주면 그냥 내가 조금 폼이 나고 조금 내가 그래 이렇게 했어라고 그런 자세로 뭐 하나 한 것 같은 티를 내려는 그런 자세로는 그런 마음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 내가 죽겠다. 내가 죽어야지. 그런 사람이 정말 갈등과 문제의 답들을 도울 수 있는 그 길들을 찾아가도록 도울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죽음으로써 이 문제를 그들의 문제를 내가 죽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예? 너와 너의 문제인데 왜 내가 그들의 문제인데 왜 내가 죽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 인생이 끝날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우리의 삶은 영원한 자들이고 우리 모두는 다 천국 가서 만날 것입니다. 예. 잘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예, 좀 잘 못 살면 나중에 천국 가고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서로. 그죠? 예. 여기서 막 미워하다가 천국 가는데 만난 거야. 그죠? 예, 부부 특별히 조심하십시오. 예. 예. 특별히 여러분 좀 투명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그냥 안 그런 척 했는 거, 그죠? 천국 가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아, 저 사람 뒤에서 나한테 어떤 소리 했구나 이런 거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투명하셔야 됩니다, 투명. 예.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죽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그날에 가서 우리가 다 만날 거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천국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 예. 저는 이재철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젊은이들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 젊은이들이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 여러분의 관을 들고 나갈 사람들이 바로 이 젊은이들입니다. 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제가 참, 아, 그렇구나.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의 인생, 이 땅에서의 마지막 우리의 육신을 옮겨줄 사람들이 바로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길을 함께 갈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할 자들이 우리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할 자들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서로를 위해서, 그죠? 예, 죽을 수 있는, 죽을 가치가 있는 그런 관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너와 너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가면 알게 되는 것이지. 아, 그때 집사님이, 장로님이 죽어서 우리가 살았구나. 그런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돕는 자들이 되라. 예, 우리가 지금 뭐 나도 살기 힘든데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너와 너 사이에 있는 그 문제, 나 문제뿐만 아니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자, 그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낮아지면서, 그죠? 죽음으로써 멍에를 지고 갈 수 있는 그 사람, 그런 삶을 살라, 그런 존재가 되라, 그런 예수의 길을 예수님과 같은 자가 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죽고 계신 것 같습니까? 또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될 것 같습니까? 이 한 주 우리가 잘 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